비록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진정한 축복을 받고 바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나중에 진정한 축복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기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무력감 속에서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보려는 육신적인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니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 에서의 삶이 보여줍니다. 야곱은 바딴 아람으로 가는 길에 누워서 자던 루스,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루스에서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이어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약속의 계보를 잇게 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고 경배의 두려움과 뒤섞인 감사의 놀라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하는 자에 합당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전에도 루스라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인식은 처음으로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이런 그 예배하는 감정,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런 인식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개한 돌을 세워 거기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설득하여 행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뜻에서 서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보장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서원을 합니다. 물론 야곱의 아내는 이런 늘 계산하는 이런 그 성품들이 있었죠. 기질이 있었죠.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의 결과는 그 백성을 예배하고 헌신하게 만들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찾아오심이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을 예배자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당장의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은 라반과 함께하게 될 20년 동안에 야곱을 인내하도록 격려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죄성, 그의 기질들 수없이 많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다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사건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올 때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이두 사건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의 앞뒤를 차지하면서 마치 과로처럼 묶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중 가장 위급한 시기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릎을 꿇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각성은 얼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지속되는 은혜로운 경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이 베델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예배자로 변하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 그저 자기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이 자기 하나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그 출발점을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저희 삶 속에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